첫사랑이 있었죠. 너무나 아름다웠던 그러나 그 사람은 야속히도 내 곁을 떠나버렸죠. 그 후론 몹시 아파했죠. 못 이룬 첫사랑의 꿈을 다시는 사랑을 안 하리라 굳게 마음 먹었죠. 그러나 알 수 없는 건 사랑의 마음, 사랑의 마음. 나에겐 다시 봄이 왔어요.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내 맘 사로잡은 그 꽁꽁 얼어붙은 내 마음에 꽃을 심어놓았죠. 나에겐 첫사랑이 있었죠. 너무나 행복했었던 그러나 그 사람은 야속히도 내 곁을 떠나버렸죠. 그 후론 몹시 슬퍼했죠. 멍들어버린 꽃봉오리 다시는 사랑을 안 하리라 굳게 마음 먹었죠. 사랑의 마음, 사랑의 마음. 나에겐 다시 봄이 왔어요.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내 맘 사로잡은 그 꽁꽁 얼어붙은 내 마음에 꽃을 피워놓았죠.